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제7장 36절에서 8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 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자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에 좀 내용이 길게 나와 있습니다만은요. 또 이 말씀을 그 전에 한번 우리가 또 본 적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이 말씀에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으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실 때에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점이 어느 것일까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이 무엇일까 하고 깊이 말씀 속에서 묵상을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겠구나 하는 것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누구요? 이분이 누구라고요? 우리도 과연 이분을 알고 있는가 잘 알고 있는가 오늘 여기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셔가지고 자기하고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것은 아주 유명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선지자가 있으면 그 선지자를 자기 집에 모시고 같이 식사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자기의 자랑이요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자기 집에 모셨는데, 모셔놓고 오늘 이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마침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여기 어떤 여자분이 이 바리새인의 집에 쫓아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이 여자는 여기 들어올 수도 없고 들어와서도 안 돼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도 얼마나 이 사람을 싫어할 만한 사람. 왜? 저 여자가 말이야 죄인인데 감히 나는 바리새인인데 우리 집에 들어와? 참 예수님 때문에 아마 체면, 예수님의 체면을 봐서 자기가 그냥 버려두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요, 평소 같으면요 택도 없는 소리요. 어린 반푸너치도 없어요. 어떻게 저런 여자가 감히 우리 집에 들어와? 우리 생각엔 어때요? 우리 집에 그런 사람 들어오면 괜찮겠어요? 전부 각자 자기들 집에 이런 사람 들어오면 어떻겠어요? 기분 좋지 않겠죠. 저런 여자가 말이야 죄가 많다 하는데, 저런 범죄자인데, 사람들이 다 저 사람 범죄자라고 지금 문, 큰 사건에 연루가 되고 저 범죄자인데 저런 사람 우리 집에 들, 에이 문 닫아라 쫓아내버려 손 뿌려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왔는데 마침 오늘 예수님을 초대한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이죠. 이 예수님 초대한 사람이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속으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아이고 저 예수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아주 훌륭한 선지자인 줄로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도 모르고 가만히 그냥 두는 걸 보니까 저 아무래도 저 엉터리 선지자 아니야? 경건하고 정말로 뭔가 그런 아주 좀 구별되는 이런 면이 있다 하면은 저 여자가 죄인이니까 저 여자가 옆에 오기만 해도 갓! 저렇게 기분 나쁘게 말이야. 어디 더러운 여자가 나한테 와? 아마 그렇게 막 아주 밀어내버리고 쫓아내버릴 건데, 아 예수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거든요. 더군다나 여기 보십시오. 아 자기의 발을 만지고 뭐 그러는데도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예수님을 초대한 이 시몬의 생각이 속에서는 그것도 못 알아보는 저 예수는 내가 선지자인 줄로 생각을 했더니만 아닌데 그러세요. 구약에도 보면 여러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또 그 선지자들이 얼마나 참 대단하고 유능하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유능할까요? 그 선지자에게 무슨 능력이 있나요? 있어 본들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뿐이지 그 선지자가 유능하거나 그 선지자가 무슨 엄숙하거나 경건하거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조금 말하기가 조심스럽고요 제 이야기 같아서 미안하지만요,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특별해요? 무슨 신앙적으로 경건해가지고 무슨 아주 거룩해가지고 그래서 무슨 제가 무슨 어떤 뭐 능력도 있고 뭘 어떻게 뭐 좀 할 줄도 알고 뭐 할 수도 있고 기적이라도 나타내고 그러나요? 솔직하게 말하면요 참 부끄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요 연세가 드신 권사님들보다 저는 더 못해요. 기도도 잘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 노릇 하라면 선지자 노릇을 해야 되는 거고요. 권사 노릇 하라면 권사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뿐이지 우리 스스로가 뭐 대단한 경건함이 있어가지고요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요 내께서 무슨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착각하면 안 된다.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자랑하려고요 뭐 이 말 저 말 합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요 사실은 제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죽었을 사람이거든요. 웃기지요. 목사님 뭐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여기 있는 것은 제가 잘나가지고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의 믿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저 이북에서 살았거든요. 제법 잘 살았어요. 제법 잘 사는 정도가 아니고요 엄청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애기들 우리 어머님 그때만 해도 젊었거든요. 새댁이 그 애기들하고 부르는 거 왔어요. 예, 이 목사님이 온 거예요. 아버지하고 어머니 두 왔더니만 애기들 고향이 어디야? 예, 저 이남입니다. 빨리 내려가. 빨리 내려가라. 근데 왜 그런지 이유도 모르겠고 무조건 빨리 내려가래요. 그래서 아니 이유라도 알고 내려가야지요. 뭐 지금 우리 집이 이렇게 엄청 이거 다 정리하고 내려가려면은요 이거 뭐 그거 제대로 제값 받고 다 처분을 하고 좀 정리하고 내려오려면 시간이 있는데 아니야 목사님께서 불러가지고 내려가라 하니까요 우리 아버지 어머님은요 이유도 모르고 목사님이 내려가라 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얼마나 빨리 내려가야 되는지 급하게 내려가라. 그러니 그 큰 재산을요 제대로 처분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 그냥 버리듯이 그냥 버리듯이 던져버리고 그저 겨우겨우 처분을 하는데 처분하는 것도 사실은요 그 제가 받고 처분이 안 되잖아요. 급하게 처분할 그래서 다 버리듯이 그냥 다 버리고 다 버렸어. 그러고는요 대충 그냥 조금 꾸릴 수 있는 대로 꾸려가지고 목사님 말씀 따라서 내려왔어요. 딱 내려오자 38선을 넘어오는데 뒤에서 총소리가 땅콩 땅콩 땅콩 소리가 나더래요. 우리 할머니는 겁이 나가지고 철썩 주저앉아 나 못 가 그러더래요. 근데 이 며느리가 용감하게 목사님 말씀을 순종해서 내려가자 그랬으니까 오긴 오는데 안 됩니다. 빨리 내려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냥 억지로 막 시어머니를 끌고 내려오듯이 막 억지로 내려와가지고는 한탄강 임진강을 딱 걷는 거예요. 걷는데 그러고 나서요 며칠 만에 38선이 이제는 완전히 차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굳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은 오지도 가지도 못하더라고요. 완전히 굳어져 버린 거예요. 이북에 있었으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겠지요. 까짓금 어디는 사람 못 삽니까? 살만할 것 같아요. 근데요 사실은요 이북에 있었다 하면은요 그 어떻게 됐겠어요? 요 부르조아 지주계급 너들 이리 나와 다 그냥 총살이요 총살. 그 제가 여기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고 또 한편 생각하면요 그 목사님이 너무나 고맙고 당신은 교회를 지키고 나는 고향이 여기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가 이 교인들 교회를 버리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여기 있어야 되지만 애기들은 집이 저 아래 이남이니까 빨리 내려가. 그래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그 목사님이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순종하고 뭐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아니 그거 다 처분하고 내려오려면은요 그래도 어정어정하다가 그거 다 처분하고 내려오려고 그냥 조금만 했으면은 그냥 끝난 거예요. 저도 못 만났을 거예요. 저 지금 이거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의 말씀에는 그냥 순종 그래서는 그냥 내려왔는데 그래도 겨우겨우 목숨 건지고 지금까지 참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만은요 목사님에게 무슨 그런 것을 내다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을까? 또 있다 한들 정말로 성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교인들을 아껴주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었다 하면은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성실한 목회자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사랑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청해놓고도요, 오늘 여기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이 시몬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자기가 대접하려고 불러놓고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뭘 보고요? 아, 저 예수가 말이에요, 저 죄인 여자인 줄도 모르고 저 여자가 자기 몸을 발을 만지는 것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걸 보니까 저거 소문에는 대단한 선지자라고 소문이 나 있지만은 아니네. 목사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소문 날 것도 없습니다. 많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 속에 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목사가 설교를 해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아, 내 마음 속에 정말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럴 때에 목사가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렇게 불러놓고도 이 속으로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시몬을 보고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시몬아, 그러면서 이 비유로 하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자네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이 되는고,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 둘인데 하나는 얼마를 졌어요? 50데나리온. 또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도 적은 돈이 아니고요, 또 500데나리온도 엄청 커요. 왜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 이 당시에 남자 힘께나 쓰는 일꾼이 하루 종일 나가가지고 아침 6시부터 저녁 5시, 6시까지 일하고 하루 종일 12시간 일을 하고 받는 품삯이 얼마예요?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이라 하면은요, 제법 많지요. 1년 365일 하루도 안 쉬고 계속 해도 365데나리온밖에 안 되는데 500데나리온이니까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것도 쓰면 안 되는 거죠. 안 쓰고 무조건 하루 받은 걸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무조건 다 모아도 500데나리온 모기가요, 얼마나 그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아이고 자기에게 돈 빌려준 이 사람이요, 아 참 마음이 좋아서 그런지 자기들 사정이 딱하니까 그 사정 딱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줬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떻게 했다고요? 탕감해줬다는 거예요. 탕감을 해줬는데,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는 묻습니다. 만약에 그 탕감받은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이죠. 한 사람은 얼마? 50.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서 자기를 탕감해 준 그 사람에 대한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하면은 누가 더 크겠느냐는 거예요. 물어보나 마나 누가 더 커야 돼요? 아, 분명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의 마음 속에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는 거지요. 아, 시몬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알아요. 시몬도 모르는 게 아니라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을 바꾸셨어요. 왜 그랬겠느냐. 많이 탕감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은혜가 크다는 거고,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면은 큰 은혜를 받은 만큼 자기 탕감해 준 그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도 커야 하지 않느냐. 당연한 이치잖아.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말을 바꾸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 오늘 시몬 네가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을 보느냐? 그럼 자신은 말씀이 너는 나한테 어떻게 했어? 물론 예수님께서 따지고 묻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네 마음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네 마음의 생각이 뭐인지를 네가 알지? 오늘 여자는 네가 보기에는 죄인 여자인 줄로 생각을 하느냐? 그래, 죄인인 것은 맞다. 뭐 사실 죄를 따지자 하면은요, 그러면 이 시몬은 죄인 아닙니까? 바리새인인데 무슨 죄인이겠어요? 그런데 그건 자기 생각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놓고 이야기하자면요, 죄인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면은 아마도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내가 뭐 살인이나 했어, 남에게 도둑질이나 했어, 남에게 뭐 사기를 놓고 손해라도 끼쳤어, 나 그런 거 안 했어, 그래요? 그 우리가 참 그래도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또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부처님도 우리가 존경할 건 존경해야 되겠죠. 그러나 부처님을 존경한다는 것하고요, 부처를 믿는다는 것하고는 좀 다른 문제죠. 이 석가모니가요, 시탈타, 고다마 시탈타가요, 그 가빌라성의 왕자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 석가모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면서요, 이 아이에게 좋은 임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도 좋은 것만 보여주고 교육도 잘하고 좋은 것만 보여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요, 이 석가모니가 태어날 때에 태어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임금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나라에 꼴보기 싫은 것들,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추방을 하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저기 신도시를 건축한다 그러면서요, 그 신도시로 다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데 사실인즉서는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연유를 통하여서 이 석가모니가 뭐 전쟁도, 나라의 전쟁도 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 때문에 잠시 나가게 됐는데, 나가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그 신도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도시가 뭐냐고 물었더니만은, 아, 왕자님 그 알면 안 되고 모른다고, 가셔도 안 된다고 했더니만은요, 아니야 궁금해. 그래서 거기 갔어요. 신도시라고 갔는데 보니까 어떤 그 가니까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아주 엉망진창인 거예요. 가니까 거기는요, 병든 사람, 그 다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늙은 사람, 그 다음에는 없어서 빌어먹던 거지, 생긴 게 아주 못생기고 흉측하게 생기고 뭐 몸에도 불구가 있고 이런 사람만 전부 거기에 우글우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만은 너무나 이 석가모니가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정말로 어떻게 여기 이런 곳이 있었나 그러면서 있는데, 어느 사람이요, 석가모니를 향하여서 하는 말이, 너 때문에 그래 그런 거예요. 석가모니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나 때문이요? 네 예비가 너를 위해서 한다고 우린 여기 다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너 때문에 우리는 여기 이렇게 살고 있어.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아무것도 가지지도 못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이런 꼴을 당하고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어. 신도시 좋아하네.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정말로 그러냐 하고 이 석가모니가 다시 돌아와서요, 물어보려고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의 말이, 너를 귀하게 키우고 보기 좋은 것, 아름다운 것만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내가 그랬다는 거죠. 가서 보고 온 게 뭐겠어요? 생로병사예요. 갔더니만은요, 전부 병이 들어가지고 있는, 죽을 병이 걸려있는 사람들이 거기 다고, 그 다음에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늙어가지고 그런 사람 거기 다, 그 다음에는 거기 늙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죽어가서 장례 치르는데 그 장례 치르는 모습,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긴 하지만은요,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온전하게 태어나지도 못하고 산고 그런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 그게 다 거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석가모니가 깜짝 깨달은 게 뭐죠? 생로병사,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없을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할까, 소위 말하고 그걸 깨닫고 해탈을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 누구 때문에 그랬더라고요? 자기 때문에. 석가모니 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멀쩡하게 의인 같지만은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내놓고 보면은요, 누구든지 죄가 없는 사람이 없고 다 내께서 죄를, 어떤 때는 내가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짓기 싫어서 안 지으려고 빨버둥 치는데도 죄를 짓게 되어버리고요. 그러나 나도 모르고 죄를 짓는 것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알면서 죄를 짓는다 하면은 그건 진짜 나쁜 거잖아요.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나는 죄를 짓고 있더라 그 말이죠. 나는 좋은 일을 한다, 착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나쁜 일이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잘한다고 했는데 이제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못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인 동시에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그게 아니겠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경건하고 죄를 떠나고 율법대로 살겠다고, 율법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뜻이 빠져버리고 나니까 그 율법이 죄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모르고 그들은 스스로가 의로운 척 한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이런 모든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안 줬지 않느냐. 이 여자는 자기 눈물로 내 발을 적셨어.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어. 아이고요, 여자분들의 머리털이 이게 뭐예요? 이거는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거예요. 여자분들의 머리털이라는 것은요, 그건 자기의 자존심이기도 하고 자기의 정조이기도 하고, 이건 뭐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요, 자기가 너무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으면은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머리를 잘라가지고 신을 만들어서 그분에게 내가 신을 신겨드려야, 그래야 될 만큼 그분에게 내가 큰 은혜를 입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머리털이라는 것이요, 여자분들이 함부로 돌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지요. 그러는데 이 여자는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시몬은 자기 집에 선지자를, 예수님을 모셔놓고 발 씻을 물도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들었는데 참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의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포옹하는 거죠. 입맞춤이죠. 그러는데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에 사랑의 인사도 없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내 발에다가 입을 맞춰. 사실요, 이 유대인들이 걸어다니는 요즘 것처럼 이런 신 신고 양말 신고 깨끗한 발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양말도 없고요, 샌들 같은 걸 신고 털털털털 그냥 먼지 나는 길을 그냥 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 발에다가, 예수님의 그 발에다가 이 여자는요 자기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오면은 존경합니다, 환영합니다는 그 뜻으로 머리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발라줘요. 감람유라 그러지요. 감람나무에서 따는 올리브유, 그걸 발라주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가장 그 귀한 손님 대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고사하고 그거는 고사하고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요,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갖다 부었다는 거예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요, 뭐예요 그게? 크리스찬 디오르 향수, 와, 그게 얼마나 비싼 거, 좋은 거, 명품. 그걸 예수님 발에 갖다 부어주더라고. 과연 이 여자가 왜 이랬을까? 오늘 예수님을 초청해 놓은 시몬은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바로 앞전에 있던 이야기 비유가 뭐였죠? 크게 탕감받은 사람은 크게 사랑합니다. 작게 탕감받은 사람은 하는 척, 마한 척, 흉내만 내고 있다. 초청한 것은요, 예수님을 정말로 대접하고 싶어서 초청한 것이라기보다는요, 아, 유명한 선지자를 자기가 대접했다는, 자기 체면 세우고 이름 내려고 예수님을 초청한 것일 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허술하게 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요, 정말로 예수님을 너무너무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주님, 제가 용서받고 싶습니다. 도움받고 싶습니다. 사랑받고 싶습니다. 자, 큰 은혜, 크게 탕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크게 탕감받은 사람은 크게 사랑해야 되죠. 그게 당연한 이치라는 거죠.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어느 정도로 사랑합니까? 아이고, 뭐 오늘 뭐 주일이니까 그냥 안 가면 또 아이고 눈치가 보여가지고 목사님 또 잔소리 할까봐. 아이고, 지각은 안 해야지. 그래, 겨우겨우 그냥 후닥닥 후닥닥. 정말로 크게 사랑을 받았습니까? 정말로 내 죄를 씻음 받았습니까? 내 죄를 용서를 받았나요? 세상에서 죄 용서 받을 길이 있나요?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49절에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속으로 말한 생각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요,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죄도 사하는가? 저 예수가 과연 죄를 사해 주시는 건가?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유일한 구세주, 나의 주님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기껏해야 선지자 나부랭이. 이 사람 말식으로 하자면 선지자 나부랭이, 그것도 안 돼, 못 돼, 그만한 능력도 없고. 근데 문제는 내 하는 꼴을 보면은 내가 과연 내가 얼마나 탕감 받았는지, 내 죄를 사함 받았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뭘 보면 알아요? 내가 나를 보면 알지요. 뭐 남이 나에게 말할 게 없어요. 내가 내 꼴을 보면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내 신앙을 가지는 것을, 정말로 내가 믿음을, 내 믿음을 지켜가는, 내 믿음을 지켜가는 내 태도 모습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남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평가하잖아요. 겨우 그냥 죽지 못해서 명맥만 이어가는 거, 그런 신앙이라면요, 50대나리오는커녕 아예 용서 못 받을 입장 아니냐. 근데 내가 나를 봐도 내 죄를 용서받기에는 500대나리온도 이거는 아니야. 내가 용서받는 거는 1만 달란트, 정말로 1만 달란트. 뭐가? 내 생명값이 그것도 안 되겠어요? 내 목숨값이 그것도 안 되나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요, 내 신앙생활하는 내 모습이 나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생명을 사랑을 받고 생명을 구원받았다 하면은요, 내가 내 신앙생활, 내 교회생활, 내 복음사생활이 이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 나를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말하는지는 몰라도 주님 앞에 용서받은 나는, 내 생명은, 그 은혜는 내가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어. 내가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는 나야. 그런다 하면은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가 문제가 아니라 심지어는요, 내가 죽는 자리에까지라도, 만약에 내가 죽을 일이 있다면, 주를 위해서 죽을 일이 있다면은 주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귀한 생명, 나는 영생을 얻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내 생명,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난 못 떠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결단과 각오가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8장에 보면요, 이제 8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셨는데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소유로 누구를 섬겨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뒷바라지 해주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주님의 사랑이 있다 하면은요, 정말로 주님의 이 큰 사랑이 오늘 내게 있다 하면은요, 내가 봉사생활하고 내가 교회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는 모든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과연 얼마나 내가 탕감받은 사람, 아니 내 죄를 용서받은 사람의 모습인가, 그것을 오늘 내가 나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내가 나를 보면은요, 나를 보면요, 내가 시몬인가? 오늘 내가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면서 어이구 저 사람이야 남의 죄까지 사해주네? 예수님은 그런 분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는 분이라고요. 근데 그 예수님을요 기껏해야 선지자 정도로 알고, 아니 선지자도 아니라고, 저 사람 괜히 내가 괜히 우리 집에 초청했네, 아 예수님을 대해놓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몬.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내게는 500데나리온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그게 바로 나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자기를 다 버리고 포기하고 자기를 벗어버리고 오직 내가 주를 위해서 주는 것이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일생을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나는 얼마나 탕감받았는가, 많이 사랑함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에게는 많이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많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대충 그냥 남 눈만 피하면은 그냥 대충 그냥 그런다 하면은요, 오늘 내가 과연 얼마나 내가 탕감받은 사람인가, 내 죄를 과연 탕감받은 것인가.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요, 전부 자기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복을 받겠다 하니까, 자기가 복을 받아야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하는 척 하는 거죠. 사실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죄를 용서받은 사람, 내 생명을 구원받은 사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내 생명만큼 사랑할 거예요. 그 생명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을 바쳐서 생명으로 사랑할 것이요. 내 소원을 만족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자기 소원 만족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안녕 계세요, 난 갑니다. 그 사람이 생명을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인가요? 자기 소원 만족을 위해 가지고 시몬처럼 예수님을 초청해 자기가 여기 그냥 나온 뿐이야. 그러나 그것은 안 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죄를 사해 주신 것. 그럴 때에 내 죄만 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귀한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런 귀한 은혜의 약속도 이 축복도 우리가 누릴 줄로 믿습니다.